너는 나를 잊어도 어느 순간 흐르는 듯한 쓸쓸함이 찾아올 거야. 바람이 불어오면 귀 기울여봐. 작은 일에 행복하고 괴로워하며 고독한 순간들을 그렇게들 살다가니 착한 당신 외로워도 바람 소리라 생각하지 마. 너의 시선 머무는 곳에 꽃이 하나 심어 속상해도 인생이란다.